그대야 오늘은 바람이 불어요 밤새 또 비가 많이 왔거든요 어제보다 더 차가워진 날씨에 옷깃을 여미며 문을 나서나요 그대여 백미러에 비춰보면 까칠아 얼굴을 매만져보나요 또 있잖아요 입맛도 없는 아침에 텁텁하기만한 식빵을 입에 물었나요 우리 시작은 그리 힘들었고 우리 시간은 길지 않았죠 잠이 사라져 눈을 감으면 아직도 난 그댈 꿈꿔요 우리 시작은 그리 힘들었고 우리 시간은 길지 않았죠 잠이 사라져 눈을 감으면 아직도 그댈 꿈꿔요 한참 쏟아진 비에 밤새 또 뒤척였었겠군요 바쁘다고 또 커피 한 잔만으로 점심밥을 대충 때우고 있나요 시작한 그리 힘들었고 우리 시간은 길지 않았죠 잠이 사라져 눈을 감으면 아직도 난 그댈 꿈꿔요 우리 시작한 그리 힘들었고 우리 시간은 길지 않았죠 잠이 사라져 눈을 감으면 아직도 그댈 꿈꿔요 다른 사람도 어딘가 빛으로 살겠죠 맘 한구석쯤 빛으로 다 그렇겠죠 다른 사람도 어딘가 빛으로 살겠죠 맘 한구석쯤 어딘가 빛으로 우리 지금의 우리처럼